싶어 걷고 싶어 한없이 걷고 싶어 꿈속의 그님을 생각하면서 걷고 싶어 지난날 다정했던 그 길을 어이해 나 홀로 찾아왔나 귓가에 들리는 바람소리 님의 속삭임일까 바람아 바람아 내 마음의 그리움을 님에게 전했다오 사랑하는 우리님께 지난날 다정했던 그 길을 어이해 나 홀로 찾아왔나 귓가에 들리는 바람소리 님의 속삭임일까 바람아 바람아 내 마음의 그리움을 님에게 전해 사랑하는 우리님께 사랑하는 우리님께 사랑하는 우리님께